돼지들에게 최영미. 언젠가 몹시 피곤한 오후 돼지에게 진주를 준 적이 있다. 조아라 날뛰며 그는 다른 돼지들에게 뛰어가 진주가 내 것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허나 그건 금이 간 진주. 그는 모른다. 내 서랍 속엔 더 맑고 흠없는 진주가 잠자고 있으니 외딴 섬 한적한 해변에 세워진 우리 집,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내 방의 장롱 깊은 곳에는 내가 태어난 바다의 신비를 닮은, 날씨에 따라 빛과 색깔이 변하는 크고 작은 구슬이 천 개쯤 꿰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가 가진 건 세상에 내다 팔지도 못할 못난이 진주.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감으로나 쓰이라지, 떠들기 좋아하는 돼지들의 술안주로나 씹히라지. 언제 어디서였는지 나는 잊었다. 언젠가 몹시 흐리고 피곤한 오후 비를 피하려 들어간 오두막에서 우연히 만난 돼지에게 나도 몰래 진주를 주었다. 앞이 안 보일 만큼 어두웠기에 나는 그가 돼지인지도 몰랐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내 주머니가 털렸다는 것만 희미하게 알아챘을 뿐. 그날 이후 열 마리의 배고픈 돼지들이 달려들어 내게 진주를 달라고 외쳐댔다. 내가 못 들은 척 외면하면 그들은 내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우리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진주를 줘. 내게도 진주를 줘. 진주를 내놔. 정중하게 간청하다 뻔뻔스레 요구했다. 나는 또 마지못해 지겨워서 그들의 고함소리 이웃이 잠이 깰까 두려워 어느 낯선 돼지에게 진주를 주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스무 마리의 살찐 돼지들이 대문 앞에 나타났다. 늑대와 여우를 데리고 사나운 짐승의 무리들이 담을 넘어 마당의 꽃밭을 짓밟고 화분을 얻고 내가 아끼는 봉선화의 여린 가지를 꺾었다. 어떤 놈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인 없는 꽃밭에서 춤추고 노래했다. 그리고 힘센 돼지들이 앞장서서 부엌문을 부수고 들어와 비오는 날을 대비해 내가 비축해 놓은 빵을 뜯고 포도주를 비웠다. 달콤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며 파티는 계속되었다. 어린 늑대들은 잔인했고 세상사에 통달한 늙은 여우들은 교활했다. 나의 소중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 나는 피 흘리며 싸웠다. 때로 싸우고 때로 타협했다. 두 개를 달라면 하나만 주고 속이 빈 가짜 진주 목걸이로 그를 속였다. 그래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도망쳤다. 나는 멀리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기차를 타고 배에 올랐다. 그들이 보낸 편지를 찢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도 그 탐욕스런 돼지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긴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늙고 병들어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그들은 내게 진주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제발 한 번만 달라고. 지금 최영미 시인의 돼지들에게를 읽는 것으로 버저의 노문을 누고 번외편 하하하 나는 쌍년이다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낭독해서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하하하 쌍년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제가 낭독하는 사이로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데요. 이거는 힐데가르드 폰 빙엔 뭐 조금 발음은 어렵습니다만 흔히 뭐 빙엔의 힐데가르드 혹은 성 힐데가르드 뭐 수녀 힐데가르드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12세기 여성이 작곡한 작품이에요. 근데 힐데가르드를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분은 수녀님이셨고 그리고 식물학자였고 언어학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음악이 작곡되었을 때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기본적인 12세기 유행하던 작곡법이 아닌 다른 작곡법으로 작곡을 하셨기 때문에 수녀들이 이분이 작곡하신 음악을 듣거나 노래하는 것조차도 금지시켰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그지없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는 이 음악이 그때 당시에 살아남는 것조차 되게 어려웠던 음악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낭독회를 이 힐데가르드 할머니의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정도 성스러운 음악이 흘러줘야 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낭독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제가 쌍년이니까요. 자, 근데 우리 최영미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최영미 시인의 시는 2005년에 처음에 발표되었고요. 그때 발표되었을 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14년에 이것이 다시 발간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그런 수근거림이 줄어들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최영미 시인이 돼지들에게라는 표제작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시에서 쓰고 있는 뭐 돼지, 늑대, 뭐 여우, 뭐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숨없이 의인화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어쩌면 실존 인물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 중견 문인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수근거림이 계속 10년이 지나도 멈춰지지 않았다고 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모복 교수, 황모우 시인 뭐 이런 사람도 그 논란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저희 이 낭독회의 목적은 그들이 정말 그들인지 밝혀내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움직임들,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다는 거,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 늘 있어 왔지만 누군가는 그게 없는 일이길 바라고 혹은 몰랐다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내부 고발자들의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글글 하나는 질문 있습니다라는 김연의 글인데요.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있습니다. 어디서 뭘 배웠기에 문단에도 이렇게 씨발 새끼들이 많을까요? 차례대로 적어보겠습니다. 한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우연히 남자 1이 혼자 있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1이 말했습니다. 너의 오늘 목표는 저 누나들을 이 자리로 끌고 오는 거야. 그의 손가락은 술자리 한쪽에 아마도 그를 피해 앉은 여자 시인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욕으로만 듣던 모 시인이었습니다. 남자애는 송년회에서 만났습니다. 술에 취한 이가 자신보다 후배인 한 여자 시인에게 맥주를 따라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맥주가 컵에 꽉 차지 않으니 그는 태연하게 자신의 바지 앞섭에 컵을 가져가서는 성기를 잡고 오줌 싸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혼자 막 웃었습니다. 저 개새끼는 누구니? 아, 저 개새끼가 말로만 듣던 그 개새끼구나. 술에 취하면 여자 시인들 아무한테나 걸레 같은 년이니 남자들한테 몸팔아 시 쓰는 년이니 하는 바로 그 개새끼로구나. 술이 죄지. 술에서 깨면 사람은 착해. 라는 말을 들으며 점점 개새끼가 된그 개새끼구나. 그를 욕하곤 하였습니다. 3, 4, 5는 또 그러더랍니다. 젊은 여자 후배 시인들 이름을 열거하며 꼴리는 순으로 따먹고 싶은 순으로 점수를 매겨보자. 술만 취하면 여자가 무슨 시를 쓰느냐,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는 구도 있고, 걸레 같은 년, 남자들에게 몸팔아 시 쓰는 년. 이런 말은 어쩌다 이런 사람들의 단골 멘트가 되었을까요? 그런 말을 동료 여자 시인에게 내뱉으며 스스로 명예 남성임을 자칭하는 여자 시인 영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11도 있고 12도 있고 13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1-1, 2-3, 3-5, 4-7, 5-9의 반복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문단 사람이라면 대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잠재적 방관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단의 이런 사람들은 왜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버젓이 살아남아 가해자로 사는 삶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물론 이 김연 시인은 여러분들이 혹시 평론가로 잘 알고 계시는 작고하신 김연 선생님하고는 다른 분이고요. 이 글이 21세기 문학의 2016년 가을호에 실린 글인데요. 이게 추석 전후로 실려서 그 추석 전후로 굉장히 파문이 많이 일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연의 글을 보고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중견 문인들은 이따가 말씀드릴 어떤 반응들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늘 있는 일이다. 저는 사실 지금 이 김연 시인이 넘버링한 여러 사람들 중에 제일 관심이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명예 남성 0번이요. 여자이면서도 늘 그런 말을 하는. 근데 저는 사실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이런 말 진짜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명예 남성 0번의 경우는 사실 이미 여성성을 젠더로서 여성성을 상실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남자들이 혹은 남자라고 하지 않고 뭔가 기득권인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고 있거나 혹은 그들이 하는 사고를 그냥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쌍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쌍년인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딴지 걸고 매번 뭐라고 하고 매번 불평하고 매번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원조 쌍년 한 분을 모셔오려고 해요. 손가락 한 5 안에 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클리타임에스트라라는 이름이 만약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아가멤논은 어떠실까요? 만약 아가멤논도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트로이 전쟁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예. 클리타임에스트라는 아가멤논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가멤논은 아르고스라는 고대 그리스 국가 중에 여러 국가 중에 하나인 아르고스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뭐 트로이 전쟁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 않기로 하고 어쨌든 아가멤논이 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다시 자신의 고국인 아르고스로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자마자 이 클리타임에스트라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온 한 나라의 왕을 죽였어요. 이미 쌍년으로서 조건이 충분한 거죠. 근데 게다가 어떻게 죽였냐면 아이기스토스라는 자신의 정부와 함께 공모해서 죽입니다. 환영년의 대열에 올라선 거죠, 이제. 근데 클리타임에스트라가 왜 아가멤논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한테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자, 클리타임에스트라와 아가멤논 사이에는 이피게니아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피게니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피게니아 앞에 엘렉트라라는 딸과 오레스테스라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죠. 여러분이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이 이피게니아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아가멤논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트로이로 출항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에서 출항을 해야 하는데 태풍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아르고스의 원로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다에 재물이 필요하다. 마치 신청이처럼. 그런데 너의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가멘논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대중들의 이야기를 물리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멘논이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가멘논은 클리테메스트라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혹시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유능한 장수였죠. 물론 트로이에서 전사했지만 그 아킬레우스와 이피게니아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클리타이메스트라한테 얘기해요. 클리타이메스트라는 그 말을 믿고 이피게니아를 아가멘논 곁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보내줘요. 물론 그 이후의 신화를 보시면 이피게니아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에 의해서 다시 목숨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여신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머니인 클리타이메스트라는 그 사실을 몰라요. 죽었는 줄 알아요. 사실 그 순간부터 클리타이메스트라는 아가멤논한테 복수를 결심하는 거죠. 클리타이메스트라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봐 줄까요? 내가 오늘 저지른 일은 오래전부터 신중히 생각해 온 거예요. 뒤늦게나마 실천에 옮긴 거죠. 그를 해치운 그 자리에 나는 서 있어요. 내가 수행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했어요. 난 숨기지 않겠어. 달아날 수도 죽음의 운명을 막을 수도 없도록 피할 수 없는 그물을 쳤어요.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그물을 휙 펼치고 이 사람을 두 번 쳤어요. 그랬더니 두 번 신음소리를 내고 그대로 쓰러졌죠. 쓰러진 다음 뒤이어 세 번째로 내리쳤어요. 죽은 자를 보호하는 황천의 신에게 바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쓰러져 최후의 숨을 거둔 것이죠. 그때 칼자국 구멍에서 시뻘건 피가 뿜어져 나왔고 내 몸은 그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기뻤어요. 하늘이 내려주는 자비로운 비를 받아 기뻐하는 통통한 껍질 속의 보리알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모인 아르고스 여러분들도 기뻐해 주세요. 나는 내가 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시체를 향해서 술잔을 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이 사람은 수 없는 재앙의 저주를 대궐 안 술잔에 채워놓고 귀국하자마자 자신이 마셔버렸으니까요. 당신들은 나를 지각 없는 여자라고 업신여겨 시험해 보려고 하는군요. 그래도 나는 공포를 모르는 마음으로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찬성하건 비난하건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내 남편이었던 아가멤눈. 하지만 이제 시체예요. 내 오른팔의 힘에 의해서 인생의 끝장을 본 셈이죠. 정의의 조화죠. 자, 보세요. 나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고요? 시민의 증오와 민중의 저주를 받으라고요? 지난번엔 여기 있는 남편에겐 이런 반구 반대도 하지 않더니 이 사람은 내 딸을 속죄양으로 바쳤어. 내 배에 진통을 일으킨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딸을 몰아치는 트라키아의 태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바쳤을 때 그때 당신들은 잠자코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은 이 사람을 이 나라에서 추방했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그 일에 대해서만 엄격한 재판관이 되겠다는 거군요. 그렇지만 그런 위협은 나도 각오한 바예요. 당신이 이기거든 그때 나를 지배해요. 그러나 신이 반대의 결과를 만든다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겸손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물론 그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레스테스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왜냐하면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는 또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거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경쟁심을 느끼면서 아버지한테 애증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근데 어쨌든 클리텐네스트라는 아까 그 독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왜 죽여야 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원로들을 비난하고 있죠. 왜 그때 침묵을 지켰느냐. 그런 내가 한 이런 쌍년짓보다 더한 파렴치한 천륜을 어기는 짓을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었을 때 너희들은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 대의라는 명분을 가지고 왜그 일을 묻고 했느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늘 떠올리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이요. 그런 성희롱 사건들을 두고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나는 사랑이었는데 네가 불행했다니 미안하다. 뭐 이런 글, 개쓰레기 같은. 그리고 또 어떤 문인 협회에서는 이런 성희롱 문제를 가지고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일이 없는 거고, 혹은 모르는 것이길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르고스의 그 원로들과 저는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안 넘어가는군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최승자 시인 좋아하는 거를. 근데 최승자 시인이 굉장히 잘 쓰는 시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궁, 낙태, 폐허, 무덤, 뭐 이런 시어들이죠. 근데 그 시어들과 항상 그 시어만큼 소중하게 다루는 시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시어예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최승자 시인이 사용하는 아버지라는 시어는 우리가 상상하고 싶은 어떤 부성애, 따뜻한 부성애랄까, 뭐 책임감 있는 아버지랄까,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부장, 혹은 가부장제 자체, 그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시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먼저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성에 관하여. 여자들은 저마다의 몸속에 하나씩의 무덤을 갖고 있다. 죽음과 탄생이 땀 흘리는 곳. 어디로인지 떠나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영원히 눈먼 항구. 알타미라 동굴처럼, 거대한 사원의 폐허처럼, 굳어진 죽은 바다처럼 여자들은 누워있다. 새들의 고향은 거기. 모래바람 부는 여자들의 내부엔 새들이 최초의 알을 까고 나온 탄생의 껍질과 죽음의 잔해가 탄피처럼 가득 쌓여 있다.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 위해선 그 폐허의 사원과 굳어진 죽은 바다를 거쳐야만 한다. 최승자 시인은 사실 그 아버지라는 시어를 폐허가 되어버린, 혹은 이제 무덤에 가까워져 버린 그런 삶을 표현하기 위한 시어로 굉장히 치열하고 처절하게 사용합니다. 다른 시어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거의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혹은 죽음에 가까워진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쾌하고 불평등하고 불행하고 불신임으로 가득 찬 이런 삶을 다시 쾌적하고 행복하고 평등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사회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최승자 씨는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무덤 같은 자궁. 그것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생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자궁으로서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새 낙태죄 논란을 둘러싸고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저한테 어떤 문장을 선물로 줬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만약 낙태가 죄라면 나는 이미 범죄자이고 이후로도 잠재적인 범죄자일 것이다 라는 문장을 저 자신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자, 최영민 시인의 돼지들에게를 읽으면서 시작한 버전의 모노로그 번외편 낭독회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전화를 걸었군요. 예. 곧 갈 거야. 어떻게 그 최승자와 최영민을 제치고 네 시를 마지막으로 읽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쌍년이니까. 근데 사실 이 시는 문화기획단에서 그때 발간했던 그 성문화, 농촌 성문화 다시 보기 그 자료집, 그것을 둘러싸고 우리 마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분기탱천에서 휘갈겨 쓴 시입니다. 자, 이것을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낭독회는 마칠까 합니다. 나는 쌍년이다. 어쩌면 개 잡년일 것이다. 음담패설 술안주에 냉수 드립으로 판 깨는 자가 쌍년이라면 나는 차라리 쌍년일 것이다.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여자만 보면 꼴리는 걸 자랑으로 하는 네 촛 걷어차는 자가 쌍년이라면 그래 나는 차라리 쌍년일 것이다. 아가리 봉인해제하고 나불거리는 자가 쌍년이라면 나는 온몸으로 쌍년일 것이다. 조화를 말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자가 쌍년이라면 이 몸 등신불이 되어서라도 기꺼이 쌍년일 것이다. 그래, 나는 차라리 쌍년일 것이다. 평화를 말하는 자는 들어라.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너의 평화는 개쓰레기 가짜 평화다. 평화를 말하는 자는 새겨들어라. 누군가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너의 평화는 분리수거 불가능한 가짜 평화다.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만 죽고 있는 게 쌍년, 쌍년, 쌍년이라면 그래 나는 대대손손 조개잡이 쌍년일 것이다. 스스로 두 발로 올곧게 서려는 자가 쌍년이라면 나는 빌어먹을 쌍년일 것이다. 음지를 양지로 끌어내려는, 은폐된 것을 노출시키려는 나의 지난한 노력이 쌍년의 머리 위에 찍힌 좋은 글씨라면 그래 나는 씨발 그 좋은 글씨에 보톡스를 맞춰줄 쌍년일 것이다. 조롱은 나의 몫이 아니다. 나는 다만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 한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쌍년이라 부른다면 그래 나는 진심으로 쌍년일 것이다. 마치겠습니다.